사랑 사랑하는지 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잊어야 소리 없이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아 사랑에 달린 내 사랑아 어이맺은 하룻밤의 꿈 And